어서 오세요. 뭘 찾으세요? 바지 좀 사려고요. 정장 바지를 찾으세요? 아니요. 일할 때 입는 편한 바지를 찾아요. 이건 어떠세요? 편하고 따뜻해서 많이들 찾으세요.